이미 낙엽은 떨어졌지만 너는 그대로 남아서 어깨를 두드리듯 내려앉은 눈에 이제야 이 계절을 실감하나 봐. 어제 옷장을 정리하려다 차마 손대지 못했어. 옷을 접어 두듯 구겨놓은 네가 한꺼번에 다 쏟아질까봐. 난 아직은 이른 겨울이 시린 계절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한참을 숨차게 걷다가 또 추억을 헤매다 다시 너라는 계절에 멈춰서 차갑게 부는 바람이 가끔 조금은 반가워. 감기라도 걸려 기침하던 너를 뱉어내면 좀 편해질까봐. 난 아직은 이른 겨울이 시린 계절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한참을 숨차게 걷다가 또 추억을 헤매다 다시 너라는 계절에 멈춰서. 해맑게 웃던 너의 미소도 너의 향기조차도 모두 치유가 미칠게. 가슴 가슴 지옥 기슬려 여자